뺏어든 넌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.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.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풀 때우리라. 꽃보다 아름다운 너, 맘에 쏙 드는 너,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. 꽃보다 아름다운 너, 내 맘에 쏙 드는 너,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. 상냥한 얼굴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.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풀 때우리라. 꽃보다 아름다운 너, 내 맘에 쏙 드는 너,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.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.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풀 때우리라. 꽃보다 아름다운 너, 내 맘에 쏙 드는 너,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.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애니라 부르고 싶어.